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공민 완비어의 사망과 관련하여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를 비인도주의적인 처사로 매도하면서 반공화국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완비어는 명백히 미국의 반공화국 모략단체 임무를 받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2016년 3월 16일 공화국법에 따라 노동교화형을 언도받은 범죄자이다. 세상에 공개된 바와 같이 완비어는 2016년 2월 29일 기자회견 시 미국의 반공화국 모략단체인 우회연합 감리교회와 미중앙정보국의 조정을 받는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학 제트협회로부터 임무를 받고 미 행정부의 묵인하에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였다. CNN을 비롯한 미국 보도계는 완비오가 평양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시 자기의 죄가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동영상을 지금도 방영하고 있다. 조미는 최대의 적대관계, 교전관계에 있으며 미국은 전대미문의 극악한 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를 압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이런 적대국의 범죄자에게 우리가 자비심을 베풀어야 할 하등의 리우도 없지만 우리는 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해 주었다. 미국 내에서 완비오가 사망한 것이 노동교화 중 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 무근한 여론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서는 완비오 송환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의사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완비오를 진찰하고 우리 의사들과 완비오와 관련한 의학적 소견을 교환하였으며 완비오의 맥박과 체온, 호흡, 그리고 심장 및 폐 검사 결과 등 생명 지표가 정상이라는 데 대하여서와 우리가 심장이 거의 멎었던 완비오를 살려내어 치료해 준 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 근무하던 전 행정부 관리들이 우리의 인도주의적인 조치로 10명의 미국인들이 석방된 데 대하여 저들의 치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구금자들을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완비오가 생명 지표가 정상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 주일도 못 되어 급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수수께끼이다.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은 1996년 8월 24일 비법 월경하여 우리 공화국에 불법 입국하였던 미국 공민 한지코가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따라 그의 11월 27일 당시 미 국회 하원의원 빌 리차드슨의 동행하에 건강한 몸으로 귀국한 후 1개월도 못되어 죽은 사건이다. 그때 미국은 그가 죽은 데 대하여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언급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그는 미국 국민이 아니었단 말인가? 완비어는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해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희생자이다. 그렇게 미국 국민의 안녕에 대해 관심한다는 미국 정부가 어찌하여 오바마 행정부 시기 완비어의 인도주의적 석방 문제를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공식 요청한 적이 없었는지 그 대답은 미국 자신이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완비오가 비록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범죄자였지만 현 미 행정부의 거듭되는 간청을 접수하고 완비오의 좋지 못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2017년 6월 13일부 중앙재판소 판정에 따라 그를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돌려보내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면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반공화국 비난 소동을 일으키면서 감히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대한 보복과 압력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치적 모략이다. 명백히 하건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이다. 우리가 득실 계산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판단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공화국 비난전은 우리로 하여금 적에 대한 인도주의, 관대성은 금물이며 법의 날을 더욱 예리하게 벼려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혀주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경고망동이 초래할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6월 23일 평양.